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정우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대낮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1시 30분 한남체인 인근 올림픽과 벌번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몸무게 90파운드의 왜소한 체격의 85살의 이 여성은 옆에 걷고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본인을 구타하기 시작했던 것 외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사람들이 많아 쓰러진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눈 주변이 퍼렇게 멍이 들고 머리도 꿰매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는 현재 인근에 감시 카메라를 찾고 있으며 목격자들은 213-382-9045번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러시아 국내선 여객기가 현지 시간 11일 모스크바 동남쪽 외곽에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자 71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사고의 원인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에 아침부터 폭설이 내려 일부 항공기의 운항이 취소된 점을 고려할 때 악천후가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남북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세러머리 감독이 이끄는 단일팀은 12일 관동하키센터에서 열린 대회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세계 5위의 강호 스웨덴에 0-8로 패했습니다. 지난 10일 스위스전과 똑같은 스코어로 패한 단일팀은 2연패로 오는 14일 일본전 결과와 상관없이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스위스전 대패를 부린 수비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단일팀은 스위스전에 이어서 스웨덴전에서도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가 안겨주는 중압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 실력의 절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덜란드 여자 스피드스케이팅의 베테랑 이레인 뷔스트가 동계올림픽 개인통산 최다 메달 수상자로 우뚝 섰습니다. 뷔스트는 12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 1분 54초 35를 기록해 일본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 다카키 미호를 0.2초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뷔스트는 이날의 금메달로 역대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됐습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주관방송사인 NBC가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망언을 한 해설자 조슈아 쿠퍼라모를 더는 출연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NBC 대변인은 라모는 평창에서 NBC를 위한 그의 책무를 모두 마쳤고 우리 방송에서 추가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임지 기자 출신인 라모는 중국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집필하는 등 미국 내 아시아 전문가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중국 전문가로서 이번 올림픽과 비슷한 해설자 역할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핵무기 개발 국가를 향해서 그들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미국도 2분 안에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 개발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그는 과거 탄도미사일 실험을 놓고 북한과 옥신각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한 기간 내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며 북한 인사들과 접촉을 피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주목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행 전용기 안에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화를 원하면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히 최대의 압박 전략과 관여를 동시에 하는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동시에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기류가 달라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무역 파트너들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은 모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강력한 무역 전쟁을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특히 무역 전쟁의 일환으로 무역 상대국에 상호 호혜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스트럭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이용당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 즉 미국을 이용하는 나라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그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그들은 무역에 관해선 동맹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이민자 체포 건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4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ICE가 지난해 9월 30일 끝난 2017 회계연도에 불법 입국과 취업 등 각종 사유로 체포한 이민자는 14만 3,470명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민자 체포가 몇 년간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체자 보호지역인 피난처 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포된 이민자 수를 도시별로 보면 멕시코 국경과 가까운 텍사스주 댈러스가 16,5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스턴, 애틀란타, 시카고, 샌안토니오, 로스앤젤레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13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청와대 파견 근무 경력 등으로 국세청 내에 실세로 통하던 이 전 청장을 고리로 국정원과 국세청 여계 담당 간부들이 김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의 현금 흐름을 조직적으로 추적했다고 의심했습니다. 국정원과 국세청은 IRS의 한국계 직원에게 거액을 주고 정보를 빼내오는 등 2년여 동안 비자금 풍문을 다각도로 검증했지만 결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검찰 내 성범죄를 전수조사하는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현직 부장검사를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단 출범 후 강제 신병 확보는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이는 부장검사가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강제추행 등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고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가 처벌과 진상규명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남가주의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낮 기온이 50도 중후반에서 60도 내외 기록해서 싸늘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개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비오락률은 50%, 수요일은 40%가량 되겠습니다. 낮 최고는 오늘 내일 55도에서 62도 내외, 목요일은 67도 내외, 그리고 일요일까지는 60도 중후반에서 70도 중반 기록하겠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현재 기온은 60도입니다. 함께하신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다우니 본점과 LA와 사우스베이 본점에서 봉사하는 가주 장의사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윤복숙의 행복한 라디오가 방송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입니다.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결혼 적령기 자녀들을 위한 짝지어주기 행사인 청실홍실 제20차 모임이 오는 3월 4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LA 옥스퍼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남가주 카톨릭 청실홍실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에 부모는 물론 자녀도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자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불리한 맛이 살아있는 치킨 BBQ.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했습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BBQ.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BBQ는 벌문과 칠가에 있습니다. 발레 파킹은 7가 쪽으로 가능합니다. 213-212-1919 213-212-1919. 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윤복숙입니다. 2월 10일 또 이렇게 새롭게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은 이래저래 조금은 힘이 드는 날인데 그래도 벌써 반나절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도요. 어깨 쫙 펴고 발걸음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뚱뚱해도 당당하게 살아 걸어가리라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욕 먹어도 당당하게 싸워가리라 왜 그러냐고 묻지를 마라 나는 원래 멋진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위풍당당하니까 저 넓은 광야에 내 생이라 할 때까지 마야의 위풍당당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정말 위풍당당하게 다닐 수 네, 있을 것 같네요. 네, 2월 14일은 또 발렌타인스 데이고 16일은 또 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고향 가는 길, 또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바쁘게 행사가 많은 그런 달이고 또 이런저런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많고 많은 뉴스 중에 이런 소식 전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왜 지난 1월에 저희 한국일보 주최로 거북이 마라톤 대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완주하신 분을 대상으로 이제 경품 추첨이 있었는데 그때 다이아몬드 바에 거주하시는 김재종 씨 가족이 LG 냉장고를 선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와 이분들은 어떤 복을 받으셨길래 이렇게 정말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으셨을까 부러웠는데 아니 그래서 이분들이요 그 발달장애 아동을 돌보는 한미특수교육센터에 손편지와 함께 후원금 500달러 같은 봉투를 전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이 후원금을 기부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이런 소식 좋습니다. 왜 저희 방송국에도 가끔가다 이렇게 선물 받으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가 무슨 뭐 이렇게 선물 경품 잔치 하면은 빈손으로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 당연합니다. 빈손으로 오시는 게 근데 이렇게 물건으로 경품을 받으셨는데 내가 현금으로 다시 이렇게 후원금을 낸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 같은데요. 냉장고 받으셨다고 그것도 뭐 1,200불도 아니고 500달러나 이렇게 발달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한미특수교육센터에 직접 손편지와 함께 후원금을 전해주셨다고 하니까 괜히 제가 다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세상을 다쳐도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 네, 이번에는 우리 스마트 이원숙의 김상대 PD 오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유치하다, 이런 멘트. 예. 자, 오늘 건강한 물 이야기 스마트 이원숙의 김상대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우리가 물 마시는 거 건강에 중요하고 또 건강에 좋다는 거 아는데도 정말 이게 하루에 8잔 마시라는 물 마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건강하려면 우리가 8잔 마시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마시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거는 건강을 잃지 않으려면 이렇게 표현을 네네. 해야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커피 한 잔은 드시지만 네. 이 물을 한 잔은 의식적으로 잘 안 챙기시잖아요. 맞아요. 저만 해도 물 잘 안 마셔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김상대 PD한테 혼났습니다. 8잔 꼭 마시라 그러셨는데 정말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잘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물이 하는 역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내 몸속에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혈액의 9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건 알죠. 네, 그래서 예. 물이 충분해야 이제 혈액도 이 혈관 구석구석까지 쭉 가면서 대사작용을 하고 또 남은 찌꺼기들을 가져와서 이걸 뭐 소변이나 대변으로 빼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어르신들 중에 어이구 팔다리 저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게 물이 부족한 가장 기본적인 증세라는 거죠. 아, 그 증세도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이 부족해지면 일단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뇌나 뭐 심장 이런 중요한 장기로 혈액을 다 몰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손, 마디, 발, 끝 이런 모세혈관이 이 구석진 곳까지 혈액이 충분히 못 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팔다리가 저리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혈액이 부족해지면 만병의 원인이 이제 이 혈액 부족, 그러니까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현대인의 80-90%가 이 항상 몸속에 두세 잔 정도의 물이 부족한 만성 탈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실제로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질병들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라는 언론 보도들 요즘에 네네.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네. 아, 근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셔도 아, 그러고 보니까 나는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물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바빴다. 뭐 이러다 보면 진짜 하루에 한두 잔 물 마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일단은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보통에 우리가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세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기 30분 전에 물 한 잔 쫙 마시고 운동했을 때와 네. 물 마시지 않고 운동을 했을 때와 이 피로도가 달라집니다. 네, 네. 또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할 때 등산하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고 등산을 했을 때와 네. 물을 잔뜩 배낭에 짊어지고 산 꼭대기 가서 쫙 드실 때와 네. 이 몸이 느끼는 피로도가 이 운동하기 전에 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네. 이렇게 느끼세요. 네, 네. 그러고 보면은 운동하시는 분들은 꼭게 물병 하나씩은 이제 들고 이제 걷기 뛰기들 하시는 거 보니까는 역시 운동을 좀 하시는 분들이 건강도 챙기시고 그렇죠. 물도 잘 챙겨 그럼요. 드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물을 이제 한두 잔 마시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덟 잔의 물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네. 하지만 이게 이제 적응하는 기간 한 1, 2주 정도만 연습을 해보시면 예를 네. 들어서 오늘 내가 두 잔을 마셨다면 네. 내일은 세 잔, 모레는 네 잔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잔씩만 늘려가는 훈련을 네. 이렇게 한 2주 정도만 해보시면 이게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하루 8잔의 물 마시기를 습관화시킨다면 네. 그 한국의 물 박사님으로 유명한 이계호 박사님이 네. 이 물 마시는 습관은 나의 운명, 우리 가족의 운명, 내 네.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녹음을 해왔는데 네. 제가 들어볼 수 있나요? 네, 네 하나 들어보시죠. 예예. 이 이계호 박사님은 정말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어요. 이분 또 그 따님께서 이제 그 아팠다가 이제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분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이계호 박사 잠깐만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 USB를 제가 한번 해볼게. 네네. 좋은 물 고르는 기준부터 일단 한번 얘기 좀 해줘 봤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왜 똑같은 비용으로 외식을 할 때 왜 10불짜리 음식을 뭐 저기 인스턴트 식품을 먹을 것이냐 혹은 뭐 10불짜리 유기농 음식을 먹을 것이냐 같은 값이라면 우리가 건강을 챙길 때 어떤 음식을 드실 거예요. 보통 이제 유기농 음식을 고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어떤 물을 골라도 사실 한 달에 3, 40불 이상 드십니다. 네. 그럴 때 이왕 고를 거라면 정말 좋은 물을 이제 골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계호 교수님 말씀을 지금 못 찾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 좋은 물을 고르는 기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깨끗한 물은 기본이고요. 네. 요즘에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얼마 전 뉴스에 실리콘밸리에서 이 2.5갤런 통에 60불에 팔리는 물이 있답니다. 와. 그래서 이게 이제 오리건주에서 나오는 자연 그대로 그냥 샘물이에요, 샘물.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이유가 미네랄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그 한국 수자원공사에서 연구한 그 자료가 있는데요. 이 지역별로 그 내가 마시는 물 속에 있는 미네랄 농도와 질병이 생기는 그 비율이 이렇게 관계가 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칼슘 미네랄이 많은 지역인 태백, 창원, 충주 이런 데에서는 골다공증 발병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마그네슘 미네랄이 많은 충주, 창원, 포항 역시 여기서 심근경색 발병률이 또 낮게 나타난다고 해요. 와, 그러면 내가 마시는 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의 양이 내 건강과도 이거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우리가 마시는 남가주의 이 수돗물이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물입니다. 네. 왜 우리들이 보통 석회라고 부르잖아요. 예, 예, 예. 커피포트에 하얗게 끼고 뭐 냄비에 하얗게 끼는. 네. 이게 이제 물 속에 있는 칼슘 미네랄이 끓이거나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하얗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기에는 지저분해 보이지만 기계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내 몸속에는 꼭 필요한 정말 필요한 칼슘 미네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왔던 정수기 왜 이렇게 둥그런 탱크가 있거나 냉온 기능이 있는 정수기의 대부분이 네. 역삼투하 필터라는 걸로 정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게 불순물도 거르지만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물속에 있는 70가지가 넘는 미네랄까지 다 걸러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네랄이 없는 물을 먹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속에 미네랄이 있고 없고가 그게 무슨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일본의 와카야마라는 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로병이라는 병이 이 발병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근육이 이렇게 굳어지는 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살펴보았더니 이분들이 마시는 이 물에 미네랄이 없다는 거죠. 거의. 아. 그래서 왜 요즘에 이제 한국에 이유 없는 어지럼증, 피곤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검사해 보았더니 이게 이제 심각한 미네랄 부족 증상이더라. 네, 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또 그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얼마 전에 그 채널 A의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나온 그런 거거든요. 프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쥐에게 그러니까 노화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쥐에게 미네랄이 없는 물 네. 그리고 미네랄이 조금 있는 물 미네랄이 풍부한 물 이렇게 네. 세 가지 종류의 물을 먹이면서 실험을 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46주 후에 이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결과예요. 네. 보시면 미네랄이 없는 물은 이 등이 거의 곱추 수준으로 굽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미네랄이 조금 있는 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네. 또 굽어 있고요. 네. 하지만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마신 쥐는 그냥 정상적인 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경북대 수의학과에서 이거를 조사를 한 거네요. 보니까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 미네랄이 있고 없고가 이거 무서운데요. 예. 그럼요. 그래서 예. 물을 선택하실 때 이제 반드시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확인하시고 네. 이왕 어차피 우리 하루에 8잔 물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수기 물은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요. 당장 내가 먹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네. 왜 우리가 햄버거 한 달 동안 삼시세끼를 햄버거 먹었더니 몸이 거의 뭐 당뇨 혈압 환자의 수준까지 이렇게 혈액이 안 좋아졌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이제 미네랄이 풍부한 물은 우리가 유기농 식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물이 갖추어야 될 그냥 기본인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스마트 이온 수기물은 이런 그 미네랄이 풍부하면서 또 일반 물이 씻어주지 못하는 노폐물까지 씻어주는 항산화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왜 슈퍼푸드, 항산화 식품 이런 거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물에도 이런 항산화 기능이 있는 물. 네. 그래서 이왕 고르실 거면 이런 좋은 물로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그 스마트 이온수기는 이제 4단계의 알칼리 환원수, 또 2단계의 산성 이온수, 1단계의 미네랄 정수 총 이렇게 7가지의 물이 나오고요. 네. 물의 특징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좀 굉장히 달라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물의 입자 크기가 굉장히 작아서 잘 흡수되고 잘 배출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왜 그 녹차 티백 같은 거 우리 상온에서 이렇게 녹여보면 네. 보통 한 잔, 두 잔 우러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 스마트 이온수기 알칼리 환원수의 녹차 티백을 이렇게 끓이지 않는 물에 그러니까, 우려내면 네. 네. 일곱 잔, 여덟 잔, 아홉 잔 이렇게 쭉쭉 진하게 우러나오는 걸 그러니까요. 보실 수 있어요. 예, 예. 이게 바로 이제 물의 입자 크기가 작다는 거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8잔의 물을 정말 쉽게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스마트 이온수기는 이제 직접 오셔서 이렇게 또 테스트도 해 주시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거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그 주부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야채 과일 씻을 때 네. 식초나 뭐 야채 세정제 뭐 이런 거 쓰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굳이 그런 거 쓰시지 않아도 이 스마트 이온수기 알칼리 환원수로 이 야채 과일 씻어보시면 네. 정말 정수기 물로 씻을 때 보이지 않던 노폐물들이 씻겨져 네. 나오는 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거 씻어보면은 그럼요.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네, 네. 수돗물하고 이 알칼리수하고 해봤더니 이쪽으로 금방 게 누런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네. 그 특히 이제 방울토마토처럼 네. 농약이 가장 많은 과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 정수기 물로 씻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네. 이 스마트 이온수기 물로 씻으면서 오 이런 거를 네. 네. 그런 걸 내가 먹었단 말이야라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 상추 씻어도 알 수 있고요. 그럼요. 막 이렇게 이상한 거품들 막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좋은 게 이게 이제 일반 정수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살균 소독 소염 효과가 있는 피부에 좋은 물 네. 산성 이온수라는 게 또 나옵니다. 사실 저는 요즘에 이 산성 이온수가 더 이제 요긴하게 잘 쓰거든요. 네, 근데 네. 요것도 산성 이온수도 바로 그 눈에 보일 수 있는 게 왜 숟가락 젓가락 포크 네, 네, 네. 같은 거 이 물에 담가 놓으면은 반짝반짝해져서 아, 이 물이 진짜 워킹하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손가락 같은 거 베었을 때 네. 그러면 지혈 작용 잘 해주고 그것도 벌레 물렸을 때 그럼요. 가려움 좀 뿌려주고 네. 그리고 뭐 머리에 뭐 비듬이 갑자기 생겼다 이럴 네. 때 산성 이온수로 이렇게 네. 마지막에 린스 며칠만 해주시면 네. 이게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냄새도 없어지더라고요. 무좀에도 이렇게 한 20분씩 담그두시면 정말 좋고요. 근데 알칼리수는 이제 저희가 계속 먹으니까 이제 그건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우리 몸이 좋아지는 게. 예. 근데 이 진짜 산성물 같은 경우는 바로 눈에 보여서 이 물을 한번 써보시라고 진짜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그 알칼리 이온수의 효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제 몸에 느끼기에는 뭐 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위산이 많다, 위산과다, 그런 분들. 예. 소화불량, 네. 뭐 설사가 심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한 일주일만 드셔보시면. 네. 예전에 뭐 위산이 2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산이 올라왔다면 그런 것들이 텀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느껴지세요. 바로.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야채 과일만 씻어 보셔도 거기에서 씻겨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이렇게 노폐물을 씻어낼 수 있는 물이 내 몸속에 들어가서 이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면 네. 내 몸이 훨씬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뭐 정말 많은 물의 종류들이 있지만 이렇게 다용도로 정말 네. 다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알칼리 정수기, 미네랄 물, 뭐 육각수, 수소수 뭐 이런 모든 것들의 작용을 이 알칼리 이온수기 한 대로 다 할 수.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아무튼 알칼리수가 대세라서 그 미국 마켓 가도 알칼리수 막 pH 7, 8, 9, 10 뭐 이렇게 네, 10까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스마트 이온수기의 1, 2, 3, 4단계의 물이 네. pH 8.5, 9.0, 9.5, 9.8의 이 알칼리 레벨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또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마시는 물, 네. 뭐 어른이 먹는 물, 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이 먹는 내 단계에 맞춰서 드실 수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네, 있죠. 네. 그래서 스마트 이온수기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사야 되나 렌트도 가능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네, 네. 스마트 이온수기 300불 다운하시고요. 네. 월 39불 플러스 택스로 렌트하실 수 있는데요. 네. 또 오늘 방송 듣고 렌트 계약 신청하시는 선착순 10분께는 네. 또 3개월 프리 렌트 선물로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LA 지역은 213-268-3833, 213-268-3833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는 따로 전화 드릴까요? 네, 오렌지 카운티 714-398-3355로 전화 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이제 스마트 이온수기 300불 다운페이 하시고 월 39불 플러스 택스인데 오늘 선착순 10분께는 3개월 프리렌트 주신다고 하니까는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LA 지역 213-268-3833 213-268-3833 스마트 이온수기고요.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398-3355 714-398-3355로 전화주시고 안 받으면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네, 이제 많이들 드시고 계시지 않나요? 그럼요. 스마트 네. 이온수기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항상 네. 감사드리고요. 네. 또 뭐 사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렇게 직접 매장에 오셔서 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눈으로 확인하시면 네. 정말 다르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일단 전화 예약해 주시고요. 네. 또 매장 방문해서 확인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대표 전화 LA죠. 213-268-3833 213-268-3833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 이온수기의 김상대 PD와 이게 우리 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나셨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1800-601-310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형사법 운전 교통사고는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1-3101 제니를 찾아주세요. 수호천사보험 메디케어 전문가 구영순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처음 받으실 분이나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또는 메디케어와 메디칼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은 파트시나 우대플랜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신장병 있는 분은 특별 가입 가능합니다. 실력 있고 경험 많은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구영순 213-595-4700 213-595-4700. 올해 지나기 전에 지붕공사를 해야 하는데 히러와 에어컨을 바꾼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바꾸기 전에 먼저 이중창문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잠깐 지갑을 열지 마세요. 지금 솔루션 솔라에서 솔라를 하시면 다른 공사를 솔라와 함께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요? 공짜? 네, 그렇습니다. 무료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줄여드립니다. 그리고 솔라 설치를 원하는 분들은 지갑을 여세요. 솔라를 설치하는 분들께는 3,000불, 3,000불을 보너스로 드립니다. 3,000불? 그러면 공사는 나중에 하고 가족여행이나 다녀오면 좋겠네요. 그렇지. 그럼 솔라 설치하고 3,000불 캐시로 받아서 여행 가면 되겠군. 솔라 설치만 해도 캐시 3,000불, 3,000불을 드립니다. 솔라 대표 도매업체 솔루션 솔라 213-500-1004, 500-1004. 솔라 대표 도매업체 솔루션 솔라 213-500-1004, 500-1004. 여보, 또 그래? 또 그러네. 과장님, 또 그래요? 콕콕 찌르네. 아, 또 그래? 아파? 뭐요? 수서? 문제는 손상된 위점막. 오키나와 제도아리 유효 성분이 빠르게 위장 점막을 형성하여 손상된 위벽을 보호합니다. 제도아리로 위장을 건강하게. 우메켄 오키나와 제도아리. 위장은 건강하리. 오키나와 제도아리. 문의 전화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켄. Yeah. 아무 생각 없이 평소와 같이 보통 사람들과 만나 웃고 말았지. 밤이 되면 TV가 내 유일한 친구고 아침에가 떠오르면 이제서야 잠이 들죠. 너무 초라해 now 널 많이 좋아해 now. 빨리 네가 떠난 후 바란 하늘 내 눈에 노랗게 now. 그댄 어딨어 아파해요 나 여기서 아니 혹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랑 아니 보고 싶어 my baby 내 오늘이 울적한데 말할 사람이 없다 나도 가끔 울적웃고 싶은데 그땐 아무도 없다 maybe I'm missing you oh oh maybe I'm missing you oh oh Dream 김유나의 Missing You였습니다. 행복한 라디오 1부는요. 보약 중에 보약, 원기회복에 좋은 천호식품의 녹용홍삼 헬스코리아,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똑똑한 한국일보 스마트폰 앱, 한국일보 US 앱에서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아주 특별함,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함, 아주 행복함, 아주 추억에 남을 아주만의 589 코스 옐로스톤 편안한 힐링 캐나다 로키와 알래스카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 땐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23388-4000 좋은 물건 가득한 마이코 백화점 바르기만 하세요 가려움증 해방 가속 한디큐 39불 99 폭포수 샤워기 팝핀 샤워기 29불 99 코드 제로 발 조격기 49불 99 전자레인지 2분 30초 데워서 4시간 동안 뜨거운 원적외선 찜질 신비석 199불짜리가 세일 70불 아토피 알러지 피부에 친환경 유기농 세제 9불 99 잇몸 질환 임플란트에 좋은 켄트 칫솔 5불 LA 매장 323-734-1234 보헤나파 714-690-1234 한국인 정서에 잘 맞는 리스 장의사는 오렌지 카운티의 유일한 한인 장의사입니다. 1966년부터 대를 이어온 리스 장의사 아름다운 채플 넓은 주차장 캐더링 서비스에서 휴식을 위한 가든까지 최저 가격 보장제로 다른 장의사보다 10% 저렴하며 고인이 좋아했던 장소에서 장례가 가능한 무료 출장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지금 리스 장의사에선 장례 절차와 플랜을 배워 함께 일하고픈 분들을 모집합니다.